한양절 경축 만경대상 전국 무도 선수권 대회가 29일 평양의 청춘거리 롱구 경기관에서 개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, 선수, 감독들,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태권도 성지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각지 태권도 선수단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에서 선발된 6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해서 태권도, 바둑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진행하게 됩니다.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의 시범 출연이 있었습니다.